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0월 첫날이었습니다. 10월 첫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날짜상으로는 9월이 끝나고 10월이 시작한 날이지만 그저 어제의 내일이고 내일의 어제일 뿐 보통 하루입니다. 그런데도 10월에 들어서면 바람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또 어깨가 움츠려지고 똑같은 낙엽도 예사롭게 보이질 않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9월과 달리 10월은 스산한 달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10월에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것이 각인되어 있어서겠지요. 여러분, 10월은 그냥 10월입니다. 천사에게 부탁해서 환생한 알렉스가 자신의 부인을 다시 만나지만 그녀는 이미 20년 연상의 여인 어머니뻘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또래가 돼버린 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온갖 해프닝 끝에 결국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영화죠. Chances Are 중에서 맨 마지막 결혼식 장면에 흐른 러브 테마 After All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피터 세트라 쉐어가 노래했고요. 이 영화는 그 TV에 방영될 때의 제목은 천사의 선택이지만 비디오로는 알렉스 두 번 죽다라는 제목으로 출시되어 있죠. 알렉스가 처음에는 몸만 죽지만 두 번째 태어났다가 다시 죽을 때는 영혼만이 죽게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영화였죠. 알렉스 역으로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의 아내로는 시빌 셰퍼드, 딸은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의 메리 스튜어트 매스터슨이 나오고 있죠. 또 아내를 사랑하는 알렉스의 친구는 라이언 오닐이었고요. 자, 잠실의 창현 씨, 충남 온양 권곡동의 방선아 학생, 이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강동구 길 이동의 김영대 씨는 이 음악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어주셨는데요. 쉐어의 Hearts of Stone이라는 앨범을 사시면요. 그 안에 이 After All, 결국은이라는 노래가 들어있지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마지막 시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 제2부인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네마 천국을 신청해 주셨네요. 경남 의성 금성면의 김정한 씨가 김지연 양에게 사랑을 담아서 이런 사연을 보내시면서 시네마 천국 신청해 주셨고요. 하이텔에서는 박상준 씨가 헤어진 현자 씨를 그리워하면서 또 김정관 씨 영화를 좋아하는 패거리 제레미들과 듣고 싶다고 하신 이호택 씨, 또 하이텔 이곳저곳을 헤매는 친구 영광이야 듣고 싶다면서 오창룡 씨, 손장근 씨 등이 신청해 주셨고요. 부천의 황정희 씨도요. 그리고 청주의 김지연 학생 역시 신청해 주셨네요. 얼마 전에 만나봤는데 이렇게 엽서로 다시 만나니까 새로운데요. 자, 광고 듣고 오늘 마지막 길로 보는 한 편의 영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클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홀리그램이 전합니다. 홀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시작부터 뭔가 다르다. 미스테리 아일랜드. 전화 게임의 한계를 극복한 실감 대결. 미스테리 아일랜드. 헤로 사역자. 4차원의 이동기 밤하늘 찾아 나선 코리와 나디아의 숨막히는 모험. 미스테리 아일랜드. 700-8788. 게임의 고수들만 초대합니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non ti addormentare mai, eh? Che non succeda un'altra disgrazia. 정식 영사기사로 일자리를 얻게 된 꼬마 토토에게 신부님은 졸지 말고 잘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극장에서는 음악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젠 토토의 어머니도 영화를 봅니다. 신나는 음악 영화였는지 사람들이 모두 제각기 장단을 맞춥니다. 신부님까지도요. 화면이 바뀌어 주인공 남녀의 심각한 모습이 보입니다. 시. Allora è finita per me. 그리고 두 사람의 애정 표현이 가위질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이 웅성댑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두 주인공의 과감한 키스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관객들은 손뼉을 치면서 환호하지요. 눈먼 알프레도가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영사실을 찾아옵니다. C'è posto per mia nel nuovo paradiso. Alfredo, Alfredo. 토토는 반갑습니다. Poi quando chiudete me l'accompagni tu, Io vado, Alfredo. Sì, sì. Sono contento che sei venuto. E a scuola, come va? 토토에게 학교 공부는 어떠냐고 묻는 알프레도. 토토는 일자리도 구했으니 학교엔 안 갈 거라고 합니다. 알프레도는 말립니다. 영사기사는 토토의 진짜 일이 아니며 언젠가는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Che questo non è il tuo lavoro. Per ora il cinema paradiso ha bisogno di te e tu giustamente hai bisogno del cinema paradiso, ma non durerà.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대신 옛날에는 몰랐던 것마저 이제는 보게 됐다는 알프레도. 손을 뻗어서 어린 토토의 얼굴을 더듬습니다. Sicuro, più importante. Sì. Io lo so. Ora che ho perso la vista, ci vedo di più. Vedo tutto quello che non vedevo prima. E il merito è tuo, Totò, che mi hai salvato la vita. E io non lo dimenticherò. Non fare questa faccia. Che non sono ancora rincoglionito. Ah, vuoi una prova? Sì. Allora. Alfredo와의 변함없는 우정 속에 토토는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영사일 역시 변함없는 토토의 일이지만 세상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불이 안 붙는 필름이 나왔고 그 필름도 흑백에서 칼라로 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발전해서 영화 속의 브리짓드 바르도가 누드로 나오기도 합니다. 청년이 된 토토는 이제 8mm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 잡는 것을 찍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역에서 아름다운 한 소녀의 얼굴을 촬영하게 되죠. 토토는 그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어버립니다. 뭐? 에, 우나노. 토토는 학교에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캠퍼스를 걷던 그녀가 소지품을 떨어뜨립니다. 토토와 그의 친구가 그 물건을 향해서 잽싸게 뛰어갑니다. 토토는 발을 걸어서 친구를 넘어뜨리고 자신이 그 물건을 줍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다가갑니다. 센티. 시. 에사피 인 클래스. 디 è caduto questo? 이걸 떨어뜨렸더군. Non me ne ero accorta, che stupida. Io mi chiamo Salvatore. E tu? Elena. Mi chiamo Elena.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눕니다. 소녀의 이름은 엘레나. 은행 지점장의 딸이지요. È una donna. Ah. È una donna. 토토가 자기가 찍은 필름을 알프레드에게 설명 중입니다. 엘레나가 필름에 나타납니다. 아름답고 푸른 눈동자에 긴 머리카락을 가졌어요. 엘레나의 모습을 설명하는 토토에게 알프레도는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는 여자와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며 한바탕 사랑의 열병을 앓고 나면 그만큼 인생을 더 알게 된다고 덧붙이죠. 하지만 그 같은 경험은 슬픈 일이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알프레도의 말이 아니라 존 웨인의 영화 속 대사지요. Te voglio fare contento, Toto. Ora ti conto una cosa. Aspettamone un poco. Santo riascaccione.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옛날에 한 공주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초를 서던 병사가 공주를 보고 사랑에 빠졌지. 그 사랑을 못 이겨 병사는 공주에게 고백을 했어. 공주 없이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병사의 말에 공주는 감동해서 조건을 걸지. 백일 밤낮을 발코니 아래에서 기다려준다면 결혼하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병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었지. 새가 머리에 앉고 벌이 쏘아도 늘 그 자리를 지켰어.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그는 기다렸어. 공주는 보고만 있고 90일이 지나자 병사는 눈에 덮여 하얗게 됐어. 그리고 마침내 99일째 되는 날 밤 병사는 일어나서 가버렸어. Proprio alla fine, Toto. E non mi domandare qual è il significato. Io non lo so. 이야기를 마친 알프레도가 자신도 그 이야기의 뜻을 모르니 알게 되면 가르쳐달라고 토토에게 말합니다. 사랑의 참뜻을 토토 스스로가 깨닫길 바랬던 거죠. 아주 슬픈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고 어떤 이는 배우보다 한 발 앞서 대사를 읊습니다. 하도 여러 번 봐서 대사를 다 외워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영화는 프린트가 한 벌뿐이라서 다른 마을의 극장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상영 중이었는데 자전거로 필름을 나르던 운반책이 너무 힘이 들어서 운반을 포기해버린 거죠. 한 시간 넘게 필름이 오지 않자 관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병원에 있는 아내까지 두고 영화를 보러 왔다는 사람도 있고 몇 번이나 봤으니 대신 얘기해주겠다고 다른 관객을 약올리는 이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는 그들 삶의 전부였던 거지요. 주일에 알프레도와 성당에 간 토토는 고해 성사를 기다리는 엘레나를 봅니다. 순간 토토가 알프레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엘레나의 고해 성사 차례 직전 토토는 알프레도가 급히 고백할 게 있다면서 신부를 불러내고 그리고 자신이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 엘레나와 얘기하죠. Padre, ho peccato. Di questo ne parliamo dopo. Ma chi è? Shh, ferma, ferma, ferma, non ti voltare, per carità, sta zitta, fa finta di niente. Sono Salvatore. Ma che ci fai qua? Insomma, non lo so come si fa in questi casi. Cosa si dice? È la prima volta. Elena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Toto. Padre, ho peccato. Io ti assolvo nel nome del Padre, del Figlio e dello Spirito Santo. Vai in pace, sorella. Quando sorridi sei ancora più bella. Salvatore, sei molto gentile con me. Mi sei anche simpatico, ma io non sono innamorata di te. Elena 역시 토토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진 않습니다. Non me ne importa niente. Aspetterò. Cosa? Che anche tu. 토토는 엘레나가 자기를 사랑할 때까지 매일 밤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지요. 토토는 영사기에 달력을 붙여놓고 하루하루를 지워나갑니다. 엘레나의 창문을 바라보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가죠.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고 어느덧 새해를 맞습니다. 혹시나 하는 설레임으로 창문을 보지만 엘레나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한 토토는 영사기에 붙여놓은 달력을 조각조각 찢어버립니다. 그때 엘레나가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읽습니다. 영사기 옆에서 뜨겁게 입을 맞추는 두 사람. 어느새 필름이 다 돌아가 영화는 멈춰버렸지만 토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야외로 나가 둘만의 시간을 갖는 토토와 엘레나. 기다림의 고통만큼이나 토토의 행복도 깊습니다. 드라이브로 나갔던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파르마! 파르마! 지나가는 차를 세우죠. 그런데 하필 엘레나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엘레나의 아버지는 인사하는 토토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해변의 노천극장에서 영화 율리시즈가 상영됩니다. 바다에 보트를 띄워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야외극장은 그야말로 초만원입니다. 하지만 토토의 마음은 허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엘레나의 편지 때문이죠. 너와 떨어져 지낸 여름은 영원히 정지된 날 같았어. 이별의 아픔을 얘기하는 그녀의 편지. 더욱이 그녀는 큰 도시로 이사를 간다고 썼습니다. 영화는 계속되고 토토는 바닥에 누워 하늘을 봅니다. Quando finirai estate di merda. In un film saresti già finita. Dissolvenza e via un bel temporale. Sarebbe bello, eh? Mischia. 그 순간 마치 영화 속의 폭풍우처럼 굵은 빗방울이 토토의 얼굴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천극장의 관객들은 순식간에 흩어지지만 토토는 움직일 줄 모릅니다. 그때 정말 환상처럼 엘레나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토토는 그녀에게 군입대 사실을 고백합니다. 금요일 5시. 엘레나는 그날 극장으로 작별 인사를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식은 토토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전화도 되지 않고 편지는 모두 주소 불명입니다. 토토가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극장이 있는 마을 광장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만 영사실의 주인이 바뀌었을 따름이죠. 토토는 알프레도를 찾아갑니다. Si vede che doveva andare così. 알프레도와 토토는 해변을 걷습니다. 알프레도가 얘기합니다. Questa è terra maligna. 여긴 희망이 없는 곳이야. 넌 나보다 눈이 더 멀었어. 고향과 인연을 끊고 돌아오지 말라는 거죠. 이곳에 있지 않아도 고향의 모습과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늘 볼 수 있다고. 인생은 영화하고 달라서 더 힘이 드니 큰 도시로 나가라고. 그날 밤 토토는 밤새도록 생각에 잠깁니다. 이튿날 플랫폼.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편지도 하지 말고 만약 돌아오면 보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제게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토토는 알프레도를 힘있게 껴안습니다. 알프레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좋아서 해라. 네가 꼬마였을 때 영사시를 좋아했던 것처럼. 잘 가, 토토. 신부의 외침을 뒤로 한 채 기차는 서서히 플랫폼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 뒤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알프레도가 죽었습니다. 작년에 토토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도착한 토토는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토토, lo sapevo io. 이젠 무척 늙은 어머니는 토토에게 어린 시절의 물건을 넣어둔 방을 보여줍니다. Sarei stanco. Vuoi riposarti? Il tempo ce l'hai prima del funerale. No, mamma, cosa vuoi che sia un'ora di aereo? Questo non me lo dovevi dire dopo tutti questi anni. Vieni, tutte le cose le ho messe qui. Le tue cose, vieni. Zazongo와 영화 스틸들, 낡은 카메라와 영사기, 그리고 알프레도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의 사진. 알프레도의 장례식. 알프레도의 부인 안나가 울먹이며 얘기합니다. Sempre di te ha parlato. Sempre. Fino all'ultimo. Ti voleva bene assai. Thank you. ha lasciato due cose per te. Alfredo가 늘 토토 얘기만 했으며 그에게 남긴 물건이 있다고요. 시네마 파라디소를 지나가는 장례 행렬. 토토는 이미 폐허가 된 극장을 봅니다. TV와 비디오에 밀려 6년 전에 문을 닫은 파라디소 극장. 게다가 극장 부지는 이미 시의 주차장 부지로 팔려서 토요일 철거할 예정입니다. Queste sono le cose che ha lasciato per te. Non ha mai pensato di incontrarmi? No, mai. 장례식이 끝난 뒤 토토는 안나에게서 알프레도의 얘기를 듣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토토가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알프레도.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조차 말라고 했던 알프레도. 그가 토토에게 남긴 건 조그만 필름 깡통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부서지고 떨어지고 게다가 거미줄이 온통 뒤덮인 시네마 파라디소. 토토는 그 속에서 옛 관객들의 휘파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수많은 영화들을 쏟아내던 대리석으로 된 사자의 머리가 거미줄에 휘감긴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봅니다. 집에 돌아온 투투는 청년 시절 자기가 찍었던 엘레나의 필름을 봅니다. 투투는 어머니에게 숨겨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Savo che ho sempre avuto paura di tornare. 고향에 돌아오는 게 늘 두려웠어요, 어머니. Credevo di essere più forte. Di aver dimenticato molte cose.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무것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이 결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느낍니다. Ma la tua vita è lì. Quasi sono solo fantasmi. Lascia stare, Totò. 너의 인생은 그곳에 있어. 여기는 유령만 남았지. 가거라, 토토야. 토토를 바라보는 어머니 얼굴에 슬픈 그림자가 깃듭니다. 토요일. 마침내 폭약이 터지고 시네마 파라디소는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과거와 추억 역시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로마로 돌아온 토토는 알프레도가 남긴 깡통 속의 필름들을 영사기에 겁니다. 토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필름은 그 옛날 시네마 파라디소에서 신부에게 검열당했던 키스 장면들이었죠. 필름을 너에게 주긴 주지만 보관은 내가 한다. 어린 토토와의 약속을 알프레도는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토토는 알프레도와 자신의 추억이 담긴 그 장면들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짓습니다. 어제 이어서 보내드린 길어 보는 한 편의 영화 마지막 편 시네마 천국이었습니다. 전주 동서학동의 김의숙 씨 잘 들으셨죠? 아, 이 시네마 천국은 글쎄요,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외에도 어떤 영화에도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웃음과 또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그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전달이 된 영화는 이 영화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감한 누드신이나 뭐 과감한 러브신이 예사가 된 요즘에 그 키스신을 가위질한 얘기들이 너무나 귀여웠죠. 꼬마 토토도 그렇지만 그 신부님이 저는 귀엽기 그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틀의 사람들은 흥분잘하고 떠들어대고 뭐 그런 다혈질이긴 하지만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것이 꼭 우리 이웃 같아서 더욱 가까운 영화였고요. 자, 오늘 시네마 천국을 끝으로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는 막을 내리겠습니다. 아유, 그동안 영사기사 저 홍동식 PD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살이 쫙 빠졌대요. 자, 10월 11일부터 사실 라디오 개편이 시작인데요. 저희는 일주일 앞당겨서 개편을 해봤습니다. 약간 코너들을 바꿨는데요. 월요일에는 시네마 뮤즈라는 코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영화 음악에 중점을 둬서 한 시간 꾸며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요, 감춰진 걸작과 서남준 씨의 영화음악 뒷얘기를 보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수요일에 방송되던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이 시간을 하루 앞당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영화 이내 얘기를 다루는 영화 마을 사람들 이 시간에 보내드리고요. 목요일에는 공통된 주제로 한 영화 또는 여러 영화들을 풀어보는 스크린 에세이 시간 그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새 영화 새 비디오 시간이고요. 토요일에는 변함없이 정성일 씨가 영화의 새로운 측면을 알려주는 영화 읽기 코너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요, 바로 시네마 천국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영화 팬들에게는 좀 불만인 점이 있었을 거예요. 영화 중간중간에 맥을 끊게 제 목소리가 막 비집고 들어가서요. 이제는 영화 한 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순수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리고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제 목소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바로 시네마 천국 시간 앞으로 일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하이틀의 김현석 씨, 권기영 씨의 신청곡입니다. 매스틱 무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문 리버 들으시면서요. 저와 홍동식 PD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Thank you.